향기 속에 불이 감싸아 햇살 아래 춤추며 웃음이 번져가 끝없는 하늘 아래 자유롭게 한 이든 갈 수 있어 꿈꾸던 곳으로 바람이 속삭여줘 마음이 설레게 파도 소리 따라 우리 둘이 뜨거운 태양 아래 손을 잡고 축제처럼 즐기며 살아 눈부신 순간 속에 너와 내가 간이든 갈 수 있어 꿈꾸던 곳을